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두 분 고종 1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고종 2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그 종편 방송에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아이고 참 한숨 날 정도로 아직도 신나셨어요. 아직도 네, 네. 해도 해도 너무한다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합니다. 비밀팀, 제거팀, 뭐 고온총, 고온따발, 뭐 1번 가방은 어디로 갔나? 와 영화야, 정말 영화. 예 영화 뭐 소설 옛날에 그 썬데이 서울 수준의 그런 가십거리들 엄청나게 나왔었는데요. 권총 다섯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의 친척집에서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 권총의 진위 여부와 함께 베일에 쌓인 유병호 씨의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총은 한 자루가 아니라 다섯 자루가 한꺼번에 발견됐고 친척집에서 권총 다섯 자루와 현금 15억이 든 가방이 발견되면서 이 마무리될 것 같았던 유병헌 수사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보관하라고 지시했던 가방에서 권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권총을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걸까요? 파도파도 새로운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돈과 권총의 출처 그리고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병훈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다시 시작된 걸까요? 이런 줄 알고 신나게 보도했는데 앞불사 김엄마 친척집에서 발견된 권총과 현금 가방은 김엄마가 직접 검찰에 신고해서 임의로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을 보니까 사후구경 총이라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뭐 가스총이 있다. 네. 이 총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는 확인이 됐습니까? 출처를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섯 개 그 권총 중에서 하나는 이 사격 선수용 공기 권총이고 예. 두 개는 가스총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오래된 총. 이 말하자면 그 옛날 서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구식 총인데 1, 2, 3 빵이야, 빵이야 어떻습니까?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아, 기가 막혀서? 네, 네. 기가 막힌데 왜 말을 못해요? 원래 기가 막히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면 안 들려야 정상인데 그건 아, 이런 농담 안 좋습니다. 이런 농담 안 돼요. 이런 농담 안 돼요. 기가 틀린 건가? 네, 기하고 귀학은 다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권총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권총, 와, 이 뭐 좀 섬뜩해요. 아, 저도 기사만 봤을 때는 기사 딱 첫머리만 보면 권총 다섯 자루, 현금 얼마. 아니 무슨 이건 장난 아니죠. 와. 제목 뽑는 건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제목 뽑는 이제 건. 요즘은 그 돈 얼마 나왔는 것보다 권총에 엄청 기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효과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권총 하니까 벌써 이야 구원파 살벌하다. 이 느낌이 확 와요. 예, 네, 거의. 그죠. 왜냐면. 쇼킹하죠. 참. 그니까, 전에 저번 방송에서 제가 MBN PD랑 얘기 드린 거. 그러고 나면 PD랑 몇 번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통화를 하는 중에, 이제 뭐, 결국에는 PD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사가 나오니까. PD가 득달같이 전하더라고요. 뭐 하나 건졌다. 전세 역전이구나. 뭔가 하나 건졌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그냥 득달같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전화를 받고 기사를 봤는데 뭐 이걸 갖고 얘기를 이 정도까지 반응을 보여야 되나? 왜냐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저도 아 이거를 뭔가 발견한 느낌이라는 거를 조금 봤는데 사실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과 좀 항상 달라요. 항상 사실대로 방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우선 제가 김엄마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김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김어머니가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뭘 신고했어요? 그 가방이 이렇게 가방이 저한테 있어요. 네, 다섯 개가 저한테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제 그 이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김엄마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받아놨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 이렇게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뉴스에 근데 안 나네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준 시점이 그럼 한참 전이네요. 네, 한 이틀 전에 준 것 같아요. 근데 한 이틀 후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무슨 압수수색 하다가 권총 다섯 자루 뭐 현금 얼마 나왔다 왔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자들도 막 전화가 왔죠. 그러니까 기사만 보고 있으면 이 검찰이 엄청난 수사 끝에 김엄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친척들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하다가 엄청나게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기사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처음 기사 봤을 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총 사진 나오면서부터 에이 하고서 다 해명이 그냥 사진만 보고도 다들 해명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권총 사진을 보더니 이거 무슨 그 화승총 갖다 놓은 거야? 뭐 이런 장식용이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확 드러나니까. 아, 그러면 권총 다섯 자루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격 가능한 권총은 아니고 그 예를 든다면 예. 옛날 그 19세기인가 17세기인가 뭐 이때 화약 막 장전하고 그다음에 탄환 넣고 그다음에 방아쇠 당겨서 나가는 총 있잖아요.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 나오는 총 있잖아요. 아, 멋있는 총이네. 골동품. 골동품으로. 네네. 아. 근데 제가 이태종 씨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김엄마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았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치우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권총이라는 게 워낙에 파급력이 크잖아요. 크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딱 이태종 씨랑 통화를 하고 김엄마에 관련된 그 왜 그렇게 신고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느낌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압수수색 들어온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치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될 만한 건 약간은 이런 식으로 가식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치우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거 딱 보고 있으면 누가 도피할 때 이슬람 칼을 들고 도피를 합니까? 이슬람 칼 이만한 거 들고 또 뭐 하시려고. 호신용물 가져갔다? 그럼 한 자루만 몸에 지니셔야지 가방에 왜 넣어놓습니까? 그런 거 딱 보니까 느낌이 정말로 그냥 가식거리가 이런 식으로 언론이 물어뜯을 만한 주제들을 미리 어느 정도 좀 치우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엄마께서는 뭔지 모르고 네.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신고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은 본인도 몰랐고. 아,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 피신하시기 전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올 거나 이랬을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좀 정리해서 어디다 이제 보관 좀 해주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자진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방들은 순천을 내려간 적도 없는 가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무슨 맞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들이 딱 그 가방을 누군가 가져가서 무슨 조가 있어갖고 순천에 내려가 있는 2번부터 뭐 7번만 가방을 다 입처리가 끝난 다음에 싹 가져가서 김엄마 집에 보관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체가 마치 김엄마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으로 기사가 나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고 있으면 그 가방은 순천에 내려간 적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 시시해가지고 다들 그 우리 독자들도 딱 권총 사진 딱 나오니까 댓글을 딱 봤더니 이거 이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냥 언론 플레이 한 거다. 이거 속았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권총 다섯 자를 발견했을 때 나왔던 사진은 현대식 권총이었는데 제가 사진까지는 거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랬었는데 네. 인터넷 사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처음에 나간 네. 사진은 TV조선, 채널A, 뉴스Y, MBN, MBC, SBS, KBS, YTN 등 실제 가방에서 나온 권총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다른 권총을 화면 배경으로 사용하며 보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객관식으로 나갑니다. 1번 그냥 총은 다 같은 총이니깐 어떤 화면이 나가도 상관없다. 2번 뭔가 미스터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3번 정확한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빨리 속보로 보도해야 하니깐 아무 권총 사진이나 일단 쓰자. 4번 시청자들이 어떤 권총일까 궁금해하니깐. 정답은 뭘까요? 언론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영화 영상보다 더 스릴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언론의 보도 영상 행태. 이젠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는 권총. 예. 아. 그러니까 살벌했지. 고마 네. 묵고는. 그렇죠. 그냥 지금 쏠 수 있는 권총 다섯 자루 나왔다면 그건 굉장히 그렇죠. 무서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종편 방송에 CCTV 유병헌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CCTV가 나왔다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우선 그 이제 뉴스에 나왔죠? 그쪽. 예,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구원파 뭐 제거팀으로부터 피신하는 모습 뭐 요렇게 타살설을 제기하고 그래요. 아, 또 그렇게까지 또 예.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 주 방송에는 사실은 좀 감정 억제를 좀 한 거고 사실 그 방송을 보면서 조금 진짜 그 관련된 방송을 하신 분들이랑 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방송만 딱 봤을 때는 제보자 대답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그 제보자에 대한 얘기냐고 물어봤을 때는 또 그 제보자를 신뢰한대요. 그럼 그게 방송사 의견이 아닌 겁니까? 제보자를 신뢰해서 그 방송을 구성했다. 그럼 그 방송사 의견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끝까지 제보자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보자 의견은 우리는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이 말장난을 저랑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건 방송에 분명히 그 호위팀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제거팀으로 변해서 살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악의적인 것도 이 정도로 악의적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조경 씨가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CCTV 이야기하는데 또 흥분으로 갔습니다. 네. 아니, CCTV 또 제거팀 얘기 나오잖아요. 우선 CCTV를 봤을 때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는 회장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잘 모르겠답니다. 뭐 그래서 저희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 아마 국과수에서도 판독 불가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 수 없다 그죠? 네. 예. 참 좀 이번 건에 대한 건 참 명확한 게 참 없네요. 네. 여러 가지 뭐 파리나 이런 것들 조사한다고 나와도 정확한 내용은 잘 없고. 방금 조경 씨가 흥분했듯이 저 익명의 제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종편에서 고정 출연하고 있는 뭐 이청 씨라든지 정동섭 씨 그리고 그의 아내들 그리고 전해동 씨 뭐 이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동섭 씨는 우리 이태종 씨하고 조금 인연이 있다고요? 네, 뭐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제 교회 다니는 그 다른 학생들로부터 너 구원파 이단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할 만큼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듣고 이거 왜 이렇게 됐나라고 좀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나쁜 집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국민들한테도 우리 억울한 사정을 좀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데 이제 주로 이제 보니까 그 출처가 정동섭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좀 사서 읽어봤더니 내용이 엄청 황당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주장하는데 예를 든다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 목사님이 책 쓰신 거 제목이 그 소제목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제 이런 소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우리 구원파는 하나님의 인격성은 전혀 부정하고 영성만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이게 삥 둘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지도 썼습니다. 이메일로 나는 누구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몇 번 이제 메일도 주고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식으로 이제 기독교 보험 침례라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접수를 해서 그분이 강연하는데 돈을 내고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이제 정동선 목사가 쓴 내용이랑 실제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목사님이 인용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부분이 아닙니까라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뭐 위협을 했다. 아. 막 이제 스토커처럼 막 인터넷에 댓글을 악플을 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엄청 매도를 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정동섭 목사는 제가 이제 좀 역사나 이런 것들 안에서 좀 알아보니까 1977년도에 저희하고 결별을 했어요. 모임을 이제 이탈을 했거든요. 그럼 몇 년입니까? 38년 전이죠. 38년 전은 뭐 8년 자기 말로는 8년인 것 같아요. 좀 있다가 38년 전에 이제 우리 모임과 결별을 했는데 지금은 엄청 전문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무슨 구원파의 엄청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동섭 목사가 이게 자기 본인 주장에 의하면 이 우리 모임에서 기도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탈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 호텔에서 예, 담요를 슬쩍 가져온 거예요, 영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유병원 회장이 알고 공개적으로 좀 지적을 했나 봐요. 아, 호텔 담요예요? 네, 호텔 붉은 담요. 네, 붉은 담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머물렀다는 걸 다 기록에 남는다.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다 동양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데 담요가 없어진 거는 다 알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다 담요나 훔쳐가는 도둑으로 알지 않겠냐. 이게 한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권 목사님이 쭉 예전에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앙심을 품고 이제 우리 모임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지가 38년 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구원파의 전문가가 돼 있고. 네. 38년간의 구원파 흐름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텐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가신 분이 저보다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데요, 그것도. 뭐. 이제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항상 살해 위협을 당했다. 지금도 뭐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하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테러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아니, 38년 전에 나간 사람 누가 알아? 모르니까 뭐 테러를 하고 싶어도 모르지.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지. 며칠 전에 나간 사람도 태백인데. 그래서 이분이 논문이 뭔지 알아요? 석사 논문이 구원파는 이단이다라는 그 주제로 논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연을 하는 주제 내용이 이제 구원파가 어떻게 이단이냐 이런 걸로 이제 강연료를 받고. 이 양반은 그러면 받았죠. 구원파 때문에 먹고 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벌이네요. 밥벌. 아니, 그분한테 참 우리가 큰 도움 드리고 있네요. 근데 이제 최근이죠.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추천을 했어요. 하라되는 기쁨이라는 책인데 그 책 내용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성적인 굉장히 노골적이라서 감히 읽을 수도 없고 인용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 이렇게 좀 난잡한 표현이 돼 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추천하는데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보통은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파는데 자기는 이 한국어로 된 거를 번역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교회에 다니면서 그 책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다가 한기총에 발각이 됐어요. 한기총이라면 한국 기독교 총연맹 총연합회. 총연합회.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내용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정사역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뭐 세상에서도 잘 주장하기 힘든 성적인 테마를 팔아서 이제 좀 인기를 얻으려고 했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히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 성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취지의 이제 표현도 그 속에 막 담겨 있는데 이런 책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럼 결혼 안 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 몰라? 이제 이런 모순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잘했다. 내가 정당한 추천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가 사이비로 규정이 됐죠. 그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양승훈이라는 이제 그 박사인데요. 뭐 정동섭 씨랑은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자기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책 내용 좋아서 추천했다. 근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아 내가 책을 다 안 읽어보고 추천했다. 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번역하시겠다는 분이 책도 안 읽어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펴서 서문을 봤더니 서문에 그 양승훈이라는 사람이 가명으로 썼거든요. 문제가 될 거를 알고 최희열이라는 희열이라는 그 가명을 또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서문에 이 책 내용의 구성과 내용을 잘 이렇게 도와주신 정동섭 박사님과 그 사모님한테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구성까지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비로 규정됐어요. 그랬더니 정동섭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구원파의 모함이다. 약간 이제. 지금 그 무슨 일만 터지면 지금 구원파를 되잖아요. 원조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있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지고 내용을 완전히 트는데 굉장히 전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구원파와 상관없이 정동섭 씨는 한기총에 의해서 사이비로 규정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팩트고. 네. 그리고 38년 전에 구원파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파의 전문가로 활동한 것도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파를 잘 아나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재판을 하면서 이 자기가 유병훈 회장하고 오대양에 있던 박순자 씨가 서로 만나는 걸 대전에서 만나는 걸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검찰 조사나 이런 거 보니까 자기는 박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문을 통해서 봤다라고 뉴스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남의 들은 걸 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하는 이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정동섭이란 사람은 크리스천 투데이 2013년 7월 19일자 기사. 정동섭 목사가 추천한 성지 침서인 하나 되는 기쁨은 아가서 본문 구절들을 남녀의 성행위와 성기 등으로 해석해 파문을 일으킨 책으로 내용이 지나치게 적나라하고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기총은 지난 2010년 이 책에 대해 성경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성적 해석의 도구로 변제시켰다며 사이비 서적으로 규정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4년 2월 19일자 기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정동섭 씨는 본회 결의에 의해 사이비로 규정된 자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정동섭 씨가 밝힌 한기총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적이 없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회원 교단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동섭 씨 이야기고요. 또 한 사람. 구원파 피해자 모임의 회장 전해동 씨 저희를 비난하는 대표 주자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경 씨 먼저 이런 얘기 드리기 참 죄송스러운데요. 좀 정상스러운 분들이 저희랑 좀 이런 비판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기독교 복음 침례를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동섭 씨는 최소한 다니나 나가기라도 했지. 이분은 그 박옥수 씨 구원파로 분류되는 뭐 설명드리면 구원파로 분류되는 게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옥수 씨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랑 그다음에 이효한 씨는 대한예수교 침례. 제가 명칭을 좀 헷갈려 기자분한테 실수하게 됐는데 사실 명칭을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참 이런 얘기 듣기 싫은데 권신찬 유병헌 계열 이렇게 멋지게 분류해놓은 기독교 복음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전해동 씨라는 분은 기독교 복음 침례란 단 한 번도 상관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들이 박옥수 씨에 관련된 부름을 비판하다가 소송에 걸려서 그 자기가 박옥수 쪽에서 나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자기가 인터뷰했고 그걸 소송 걸려서 실제로 벌금을 낸 상황도 있고 재판에 져서 그런데도 지금 이분이 저희가 KBS 처음 그 시위하러 갔을 때 그때 인터뷰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KBS 정확하게 따진 게 이분이 확인을 해봤냐. 근데 확인을 했으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사에 다른 걸로 인터뷰하는 것들이 다 소송에 걸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라면 한 번만 확인해도 이분이 이 기독교 보험 침해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확인을 일단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 썼다. 그리고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 진짜 제가 보다가 과간이어서 아 참 잘 다닌 거 정말 열심히 다닌 것 같이 거짓말을 해요. 아 우리 구원파를 다녔다라고 거짓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교묘한데요. 방송을 잡으면 이 사람은 자기는 구원파에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파 피해자 모임 뭐 대표고요. 근데 구원파는 이제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전혀 별개의 교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가 와 할렐루야 교회가 다 장로교 계통이지만 목사도 다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다르고 완전히 독립된 것처럼 뭐 우리와 박옥수 목사님 쪽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이제 상황인데 그쪽에서 피해받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유병원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피해본 걸 물어보니까 전해동 씨는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다른 우리 많은 말고 다른 얘기를 자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또 중간 중간에 남한테 들은 우리 얘기를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해 헷갈리게 네 본인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래서 물어본 사람도 헷갈리고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기독교 보험 심리에 나온 걸로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구원파하면 기독교 보험 심리에만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리고 앵커가 물을 때 유병원 막 얘기를 하고 주제가 거기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구원파는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전해동 씨를 계속 이렇게 패널로 모시죠?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제가 그분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문자도 다 보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자들한테도 다 보냈는데 그걸 다 알고도 출연을 시키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러면 여기서 전해동 씨가 마치 우리 모임에 다녔던 것처럼 네. 아니면 우리를 잘 아는 것척 한 거 또 온갖 피해를 받은 척 했던 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다닌 적도 없는 전해동 씨가 채널A 직원 직설 프로그램의 5월 7일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전 구원파 신도를 통해서 보복의 실체는 있는 것인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원파 피해자 모임의 전해동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청자 여러분, 구원파 피해자 모임 대표 전해동입니다. 예, 저는 1991년도 5월경에 구원파에 포섭되어서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죄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이비 교리에 세뇌되어서 구원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14년 동안 구원파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탈퇴를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탈퇴 과정은 쉬우셨습니까? 구원파에서는 구원파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 구원파를 탈퇴하면 구원이 아니다. 사탄의 자식이다. 또 이제 구원파를 탈퇴하면 암에 걸려 죽는다. 거지로 산다. 망한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다 등 그런 공포심을 주어서 구원파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이 종교를 버리면 구원은 취소된다. 그러니 암에 걸려 죽거나 거지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협박한다는 말씀이시죠. 구원파 신도의 격정토로 사용한 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렇게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헌금해라. 예, 이 세상 것은 불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휴고 당하면은 빚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종교적 세뇌를 합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오는데 구원파를 탈퇴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뭐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겁을 준답니다. 심지어 암에 걸려 죽는다. 사단의 자식이 되고 거지로 산다. 이렇게 공포심을 엄청 조성을 해서 진짜 다니신 건 맞아요.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다니신 건 맞아요. 구원파가 그렇습니까? 근데 구원파가 이제 구원파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취소가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해가지고 구원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구원파를 나가면 취소가 되는 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면 이분이 다녔던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는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분은... 고소를 하셨겠죠. 아, 그렇지. 네. 그럼 이 논리는 누구야? 자기 논리죠. 참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사람을 모셔다 놓고 패널로 하는 방송은 또 뭔지. 그러니까 방송에 모르고 하면 차라리 넘어가겠어요. 답답합니다. 초반에 이런 거를 하고 했다면 몰라서 그랬군요 하고 넘겼었는데. 아마 저희가 내용 증명도 보내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가지고. 아, 이 양반한테? 네, 아니요. 다 보냈죠. 방송국에. 이걸 출연시킨 방송국에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출석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보내놓은 게 있을 건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전해동은 기독교 복음침례회 성도가 아님을 채널A에 알렸으나 채널A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전해동 씨를 출연자로 불러 구원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내내 전 유병헌 회장의 영상 및 기독교 복음 침례회 관련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진실이 아닌 거짓 인터뷰로 시청자들이 멀쩡한 두 눈과 귀를 가지고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거짓을 만들어 사람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거짓말이야. 전해동 씨 말만 들으면 구원파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배경 화면은 이 삼각지 교회가 그렇죠. 나오고 이런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변명하기를 나는 기독교 복음 침례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구원파에 대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스스로. 그런데 상황상으로는 누가 봐도 기독교 복음 침례를 설명하는 것처럼 딱 알아듣게 교묘하게 이제 짜집기를 한 거죠. 영상도 이제 우리 교회를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도 안 속을 트릭을 저희한테 믿으라고 하면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서 방송 뒤에는 저희 교회 장면들 그리고 타이틀에는 유병헌 관련된 부분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참. 근데 이 재밌는 양반이 금수원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찾아왔다 하길래 제가 얼른 가서 만났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도 청년 때 네. 바국수파에서 구원파 교리를 배워서 저도 저희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비방을 하시고 세계 파에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바국수 파가 여기 기독교 하셔야지. 지금 유병헌 회장님한테 뭐 피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전해동 씨 직접 피해본 거 없죠?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피해를 그 유병헌 회장이 억울하게 누명을 내가 씌우는 겁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시청자들은 다 유병헌 회장이 그렇게 한 줄 알잖아요. 유병헌 회장이 한 줄 안다고요? 유병헌 회장이 억울하게 누명을 내가 씌우는 겁니까? 유병헌 회장이 한 줄 안다고요? 거기서 한마디도 이건 유병헌 회장님이 아니고 박옥수 목사님한테 피해 입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다. 예예 명예훼손이다. 본인이 겪지도 않은 일을 남한테 들은 아니 난 겪은 사실이 아니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기독교 복음침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 복음침례 겪었던 이야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구원파에서, 계속 딴 얘기를 하시는데 구원파에서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드렸죠. 지금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한 게 박옥수 목사님을 주제로 방송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주제로요? 네. 주 출연한 TV 프로가 박옥수 목사님에 대한 뭐 한마디도 언급 안 되고 아니 그 단체 의견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상관도 없는 분이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이 당시 신변에 뭐 두려움도 느끼고 그랬다면서요. 네. 아니 뭐 그 사람이 두렵다라고 얘기한 거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또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가서 나를 위협했다 막 이럴 것 그렇겠다.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던 그 형사 두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회를 두 분을 딱 앉혀놓고 전해동 씨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렇게 촬영도 했나요? 네, 촬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하에 네, 예, 질의응답을 했죠. 그래서 첫 마디가 우리 기독교 복음침례 나온 적이 있냐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계속 제 얘기는 잘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소송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까 우리 조계영 대변인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벌금이 아니고요. 민사소송이었어요. 손해배상, 박옥수 목사님 쪽에서 손해배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7억 배상 승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더니 굉장히 장황하게 막 변명을 또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이 직업이 없어요. 왜 직업이 없냐라고 이제 상상을 이게 추측을 해봤더니 7억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재산이 있으면 다 이제 그걸 뺏기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했더니 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그러니까 다 자력으로 제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럼 직업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아, 이 사람이 뒤에서 누가 먹여주는 사람이 있고 아, 이러니까 자유롭게 이런 데 와서 이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아, 뒤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경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굴까 참 궁금했습니다. 아, 신기하네. 네. 인터뷰가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네, 그렇죠. 거의 한 시간 정도 했나? 길게 하셨네. 워낙 말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면 출연료도 감내하셔야겠네. 근데 출연 열심히 하시는 게 돈 버는 길이긴 하겠네요. 박옥수 그 계열의 기쁜 소리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아, 잘 안 외우지네. 기쁜 소식 선교회에 왜 고소를 당했나요? 아,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를 했어요. 아, 허위 사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를 제기했는데 이분이 특이하게 반론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반론을 안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 개인 정보가 나갈까봐 반론을 안 했다. 재밌네. 성보고를 역으로 줄까봐. 7억짜리 소송을요? 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이 양반은 왜 금손을 찾아왔답니까? 아, 뭐 1인 시위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시위하는 건 그냥 두고 이제 다 끝나고 이게 좀 만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죠. 그것도 뭐 며칠 안 하셨겠네요. 하루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하루하고 갔죠. 그러면 여기서 짚어야 할 것. 우리 구원파 신도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안성 금수원에 와서 도장 꽝 찍으면 구원파 신도입니까? 아, 그럴 수는 없겠죠. 삼각지 그러면 일요일에 한 세 번 갔다. 구원파 신도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준이 뭡니까? 아, 그래요? 아, 우선 첫 번째는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경험. 그러면 네. 이 거듭난 경험은 구원파 아닌 곳에서 네. 거듭나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마음이 나는 네.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구원파 소속이다. 네. 나는 소속감.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그리고는 실제로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그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활동이라 함은? 실제적으로 이제 교제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라든지 공감대를 가지고 뭔가 몸으로 부딪히거나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 얼만큼 참여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약간 기준이 이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다른 교단 같으면 교적부에 등록을 했다. 뭐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증거를 남겼다. 아, 그런 거는 없나요? 혹시? 네, 없습니다. 교적부 같은 것도 없고. 네. 아, 그렇구나. 저희 모임이 저는 그냥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건 인식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도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다른 교회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특이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논하고 그런 부분들이 쉽게 간다는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나중에는 좀 느껴요. 그리고 굳이 저희의 뭐 기준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서 11조를 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저희가 침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는지 그 정도는 그냥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는 건 그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약간 정말로 같이 속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활동을 같이 했느냐 그리고 좀 주관적인 기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다. 네. 그게 딱 성경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참 보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존재는 하는 것.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좀 있겠네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뭐 침례 받거나 십일조 안 내신 분들은 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럼 최근의 모습들은 조금 구원파의 모습이 아니네. 금손 그렇죠. 들어갈 때 딱 그렇죠. 출입증 있어야 되고 네. 막 이렇게 검사하고. 아, 저희도 답답해요. 아, 원래 저희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럼요. 삼각지교회 문 열어놓고 누가 왔다 가든지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걸 토론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자유로운 교회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색해지는 것들이 저희도 조금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해동 씨는 우리 기독교 복음 침례회 평신도 복음 성교회 모임에 단 한 번도 몸 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맞죠? 네. 우리 구원파가 아닙니다. 맞죠? 예. 다른 구원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그 구원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그 이 KBS였던가 그 이청 씨를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네.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청해진 해운의 전 직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죠. 전 직원이 뭐 구원파 신도다라고 네. 말했었는데 아, 전 직원이 아니고 그 인터뷰한 사람이 전 청해진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 거의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라고 대부분이 얘기했죠. 구원파 신도라고 했었는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청해진 직원들이 구원파 신도는 많지 않죠? 네, 거의 뭐 10%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선장은 전혀 이렇게 저희 교인이 아닌 걸로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도 청해진 직원인 적도 없었던 사람을 청해진 직원이었었던 사람으로 세워놓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자랑도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일회 때. 네, 맞습니다. 뭐 거기다 이번 주에 또 황당한 일이 더 추가가 됐죠. 네, 충남 공주의 사고 소식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파 계열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교회를 둘러싸고 한때 구원파 계열 교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해당 교회는 물론 구원파 계열인 기독교 복음 침례회 역시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공주 수양관 모 수양관에서 이제 뭐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뉴스에 또 속보 해가지고 구원파 계열 해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 누가 어떤 여인이 자동차를 이제 몰고 급발진을 해서 그런데 황당한 거는 그 교회의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구원파 계열 이 요것만 딱 커멘트를 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연상하게 딱 만들었어요. 아, 두 사람께 전화가 많이 왔나요? 기자 두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단 제가 뭐 방송사의 의도는 잘 알겠어요. 그건 이제 뭐 낯설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를 몰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근데 제가 진짜 조금 화가 났던 건 댓글들을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송사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그것과 상관없다는 부분 이를테면 이 교단 이름 정확히 밝혀줬으면 상관없다는 거 국민들이 알잖아요. 근데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인명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10살짜리 여자애가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이 달리는 게 진짜 상식 이하예요. 운전자가 걱정이 된다. 그럴 줄 알았다. 이 약간 벌 받은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조금 뭔가 마비돼 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언론이 일조하셨다는 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좀 침울한 내용입니다. 근데 구원파 계열은 맞나요? 그 수양관이? 뭐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혀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그쪽 교회에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다만 이제 그렇다고는 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아예 교회나 교단을 언급을 안 하고 어느 뭐 수양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양심이 있고 보도 마인드가 딱 있는 기자님들인 것 같은데 굳이 구원파 계열이라고 쓴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그런 건 참 이렇게 보도 윤리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예. 제가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제가 아는 기자님들한테 우리 조계용 대변인 이름으로. 아니, 의문인데 왜 항상 제 이름으로 보냈습니까? 대변인이시니까. 다 그래서 사전에 허락은 맞습니다. 아니, 꼭 전화가 오세요. 네 이름으로 뭐 보낼게. 그래서 기자님들 보고 아, 예, 잘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거지. 요즘 종편을 보면 현 구원파 신도 내지는 익명의 제보자 해가지고 이분들 인터뷰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출연자들, 조작 출연자들을 내세웠던 방송의 전례를 봤을 때 그들 역시도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보면서 느껴지는 건 참 원래 하던 건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뭐 현 구원파 하면서 모자이크를 처리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저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내용을 하는데 저러면 저 사람이 우리 구원파 신도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거든요. 아니 내용을 잘 몰라요. 현재 내용들을 잘 몰라요. 인터뷰를 듣다 보면 이태면 이태준 씨 이름도 잘 모르고 아니 좀 들으면서 황당한 게 아니, 최근까지 있다 나갔다는 표현이야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게 이태용 씨가 이제 교만해질까봐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아, 이미 교만해졌어요. 괜찮아요. 이태용 씨 이름 모르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그분들이 이태용 씨를 몰라요? 아, 이태용 씨 이름 헷갈려요. 아뭐 그냥 방송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태종을 이세종 뭐 이렇게 하나? 약간 그 그러니까 이태용 씨 그럼 약간 좀 제가 조금 보면서 이 구원파 신도가 맞아? 아 나를 모르면 구원파 신도가 아닌 것 같으네요. 이런 얘기할까봐 내가 얘기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저희 팟캐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특종 한번 터트려볼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사와이드 펀치 방송 앵커 삐익입니다. 오늘 특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간 종편에서 연일 특종을 터뜨렸던 기자 한 분 양심 고백을 하시겠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느 언론사에 계시는지 또 이름과 직책은 밝힐 수가 없으시죠? 네. 어쨌든 그동안 구원파 관련 특종을 많이 보도하셨죠? 네. 기사들 보니까 대단합니다. 충격보도, 유병헌의 화려한 황제의 도피, 속보, 유병헌 프랑스 망명 시도 포착, 독점 공개, 순천에서 발견된 책 묻은 휴지. 저기... 또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됐던 보도 있죠. 70대 유병헌과 30대 신모 씨는 무슨 사이? 유대균 경호인인 미모의 태권도 심판 왜 이혼 소송 중인가? 유대균 도피 중 뼈 없는 치킨을 시켜 먹었다. 맞습니까? 근데 제목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현 구원파 신도와 전격 인터뷰를 시도하셔서 구원파가 유병헌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까지 밝히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게 저도 이제 말 좀... 근데 무슨 양심 고백을 하려는 거죠? 아, 저 그게 사실은 제가 만났던 사람이 진짜 구원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이제... 그분이 유병헌에 대해 잘 안다고 했다면서요? 잘 안다기보다는 행사 때 멀리서 본 적 있었다, 이 정도. 그분이 구원파 계열사의 제품도 애용하신다고? 숙할레 하나를 누가 주워 먹어봤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파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정도면 구원파 충분합니다. 그런가요? 물론이죠. 양심에... 거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신변 보호를 위해 신분을 밝히지는 못하셨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취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 구원파 신도를 직접 만나 특종 기사를 터뜨린 양심적인 언론인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재밌나? 재미있을까 이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태종 씨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무슨 언론인지 언론 진짜 언론인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톤이 하나 높네요. 톤도 하나 높고 제보자의 말은 거의 듣지 않고 앵커가 거의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인상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우린 충분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이제 방송 프로가 아니니까 조금 민망하실까 봐 우리가 얘기를 끌어낸 거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고 그냥 이 사람 신원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라고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나 비슷한 거네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엄청 큰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저희보다 연기는 잘하시죠 확실히. 우린 연기가 좀 어설퍼. 그러니까.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만 어설펐지 이렇게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어요? 뭐 거의 뭐 그렇죠 형이 뭐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보자가 뭔가를 딱딱딱딱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끌어낸 데서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만 하면 되도록 하는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했던 건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에 대한 것들을. 네,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듣는 사람들 이렇게 방송 시청자분들이 정확한 기이나 눈을 열어놓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냥 듣는 사람은 그 방송사에서는 피해나가실 방법을 이미 다 계산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시잖아요. 준비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손가락으로 뭘 가리시는 것밖에 안 돼요. 손바닥으로 가린다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걸 당해본 사람은 진짜 들으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당하고 나면 진짜 화납니다. 예, 정말 여기서 화납니다. 바른 언론의 자세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태종 씨. 첫 번째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에 맞는 대답만 편집을 해서 거기에 딱 방송을 한다면 이거는 방송이 아니죠. 네. 91년도에 오대양 집단 자타설 사건의 배우인 양 91년도에도 언론이 몰아가더니 지난 2000년 5월 28일 방영된 박상원의 아름다운 TV 얼굴 손석희 편 일부분입니다. 오대양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이제 그 아나운서국이 아니라 보도국에 있었어요. 보도국 사회부에서 이제 근무를 할 텐데 낮에 상대사가 먼저 그 속보를 냈어요. 자막으로 뭐 어디에서 뭐 오대양 신도 뭐 서른 몇 명이 뭐 신체를 발견했다. 당장 뭐 어떻게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만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는 자막을 냈으니까 여기서는 앵커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이 진짜 그 두 줄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제 속보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딱 두 줄이에요. 근데 그거가 좀 마냥 이제 바깥에서 늘리라는 게 늘리라는 거.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5분 했어요. 중간에 물론 속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두 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방송 생활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집단 타살이다. 제 맘대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방송을 나왔더니 뭐 이제 안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그 언젠가 오대양 사건이 진실이 밝혀져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진실이 집단 타살로 나오면 저는 시대에 특종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보도한 뉴스가 구원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대양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요즘은 우리가 조폭과 연계됐고 킬러팀을 운영하는 집단인 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유병헌 회장을 어떻게 한 것처럼 시청자들이 생각하게 보도한 뒤 아님 말고 그런데 이게 아님 말고로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이게 한 사람이나 아니면 몇 사람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님 말고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책임은 꼭 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언론이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고지고대로 믿었던 시간이 저한테도 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바라보게 되는 게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제발 신중하게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업인 이유잖아요. 프로인 이유고. 네,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부디 언론 종사자 여러분, 사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뉴스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닙니다. 더욱이 소설은 더욱도 아닙니다. 거짓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싶다면 보도국이 아닌 다른 제작부서로 보내달라 하십시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재능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기자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국 기자 303명을 대상으로 세월호와 언론 보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TV 8월 14일자 뉴스K 클로징 멘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보는 기자가 절반이 넘는 54.6%, 반면에 유병언 전 회장 책임이라는 기자는 13.7%에 불과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유병언 보도로 도배해온 방송들이 있죠. MBN, 채널A, TV조선 같은 종편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을 가리켜 믿을만하다 또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소수점 아래거나 아예 제로였습니다. 현역 기자 70%가 기레기라는 표현에 수긍하는 이유가 이런 방송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황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취재하다 숨진 이탈리아 사진기자를 위해 기도한 뒤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쓰는 기사 때문에 세상 일을 알고 각성하게 된다. 기레기가 쓰는 기사 때문에 세상 일이 덮이고 왜곡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